하늘길로 함께 가요. 빛나는 꿈을 따라가요. 두려움을 저 멀리 던져 우리 나라 오를 거예요. 단잇길로 함께 가요. 빛나는 꿈을 따라가요. 두려움은